너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에게 삶의 everything 아마 그녀는 어린애가 부담스러운가 봐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놓지 말자 나의 다짐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인 걸 알아 이제 모두 아는 걸 너네 하는 몸짓이 말하고 있잖아 I wanna be with me 지나가오는 걸 가슴이 소리친다 이별 앞에서 You don't